조선의 산림연구원 경제림연구소 과학자들이 과학기술로 산림토지의 효과적 이용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매 수확 시기를 종전보다 10년 이상 앞당기고 생산량을 4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우량 품종의 잣나무 밀식림 조성 기술을 수많은 면적에서 완성시켰습니다. 새로 육종한 우량 품종의 밤나무, 호두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들의 접방법과 밀식 재배 기술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한 이들은 올해부터 각지의 수유나무림을 우량 품종으로 갱신하기 위한 사업이 달라붙어 현재 2천여 정도의 수유나무림에서 열매 수확 시기를 훨씬 앞당기면서도 정보당 생산량을 3배 내지 4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들은 량강도 삼지연군에서의 비타민 나무림 조성 사업을 올해 중에 결속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적으로 안받침해 주고 있습니다.